50 languages. 아쉬운 스물 스물 محادثة قصيرة رقم واحد 일상대화 1 일상대화 1 خذ راحتك تفضل ارتاح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계세요 البيت بيتك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ما تحب ان تشرب 뭘 마시고 싶어요 뭘 마시고 싶어요 أتحب الموسيقى؟ 음악을 좋아해요? 음악을 좋아해요? أنا أحب الموسيقى الكلاسيكية.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.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. هذه أقراص المدمجة. 이게 제 CD들이에요. 이게 제 CD들이에요. أتعزف على آلة موسيقية؟ 악기를 연주해요? 악기를 연주해요? هذه قيثارتي. 이게 제 기타예요. 이게 제 기타예요. أتحب الغناء؟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?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? ألديك أطفال؟ 아이들이 있어요? 아이들이 있어요? ألديك كلب؟ 개가 있어요? 개가 있어요? ألديك قطة؟ 고양이가 있어요? 고양이가 있어요? هذه هي كتابي. 이게 제 책들이에요. 이게 제 책들이에요. حالياً أقرأ هذا الكتاب.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.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. ما تحب أن تقرأ؟ 뭘 읽는 걸 좋아해요? 뭘 읽는 걸 좋아해요? أتحب الذهاب إلى الحفلة الموسيقية؟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해요?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해요? أتحب الذهاب إلى المسرح؟ 극장 가는 걸 좋아해요? 극장 가는 걸 좋아해요? أتحب الذهاب إلى دار الأوبرا؟ 오페라 가는 걸 좋아해요? 오페라 가는 걸 좋아해요?